나의 사랑을 이별보다 슬픈 남자의 눈물을 슬픈 추억마저 기억하는 남자 인생은 사랑입니다 그대 한 사람 내 품에 안기 위해 많은 날들을 기다렸어요 소중한 사랑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놓칠 수는 없잖아요 아픈 날들은 모두 잊게 해줘요 당신으로 행복한 사람 한 사람으로 충분한 남자의 사랑 그대는 나의 인생입니다 사람 내 품에 안기 위해 많은 날들을 기다렸어요 소중한 사랑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놓칠 수는 없잖아요 사랑